수줍음에 떨던 내게 사랑한다 그 말을 처음 속삭여준 그 사람 한 번쯤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 해가 타게 기다렸건만 인연이 없나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